내 맘을 하냐고. 가슴 찢어지는 내 맘 너는 알까.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내 맘 알까. 너란 여자 때문에 우는 나를 아냐고. 네가 내 맘을 아냐고. 꺼져있는 전화기 또 답장 없는 메시지. 아무것도 못해 가만히 네 번호를 눌러 또다시. 아닌 줄 알면서도 심장이 널 붙잡고서 놓아주질 않잖아. 나 어떻게 살아. 일같이 독한 술을 계속 마시고 어렵게 끊었던 담배를 다시 입에 물어. 무엇보다 스리스 내 기억에 눈물을 짓고 바보처럼 살아가. 너 이런 내 맘 알아. 차라리 시작조차 말걸 그랬어. 사랑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. 만남이 이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. 이 가슴 찢어놓고 그냥 가려하잖아. 가지마 사랑아 날 두고 그냥 떠나지마. 가지마 사랑아 아직 내가 여기 있잖아. 부탁이야 제발 돌아와 내게 돌아와. 너 없이 하루도 살아갈 자신 없을까. 가슴 찢어지는 내 맘 너는 알까.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내 맘 알까. 너란 여자 때문에 우는 나를 아냐고. 네가 내 맘을 아냐고. 항상 꺼져있는 전화기 또 답장 없는 메시지. 어디서 넌 뭘 하는지 왜 이렇게 연락 안 되니. 친구도 내게 말해 끝난 사랑이라고. 무슨 말이라도 해봐 단 한마디라도.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그랬어. 사랑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니. 만남이 이별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와. 내 가슴 도려내고 그냥 가려 하잖아. 가슴 찢어지는 내 맘 너는 알까. 사랑 앞에 무릎 꿇는 내 맘 알까. 너란 남자 때문에 우는 너를 아냐고. 네가 내 맘을 아냐고. 차라리 시작조차 말걸 그랬어. 차라리 좀 더 잘해줄 걸 그랬어. 차라리 네가 아니었으면 좋겠어. 숨조차 쉴 수 없어 미칠 것 같으니까. 하지마 사랑아 날 두고 그냥 떠나지마. 하지마 사랑아 아직 내가 여기 있잖아. 하지마 사랑아 날 두고 그냥 떠나지마. 하지마 사랑아.